행복한 저녁, 즐거운 라디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7월 19일 화요일 저녁입니다.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김상균입니다.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. 그런데 지금 여러분 거울 한번 쳐다보세요. 어떤 표정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셨습니까? 80여 개의 근육으로 7천 개의 표정을 만들 수 있는 곳, 바로 우리 얼굴입니다. 가장 많은 근육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요. 이 얼굴 표정이야말로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 마음 숨길 수가 없죠. 어떠세요? 여러분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시나요? 나이가 들면 얼굴 표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. 그래서 얼굴을 보면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얼굴, 우리말로 영혼의 통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눈썹으로부터 턱 밑까지의 구간은 마음이 드나드는 통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. 지금 우리들의 표정이 굳어있는 건 아닌지. 자, 얼굴,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더욱더 이 얼굴 표정이 중요하죠. 웃고 있는 가면을 쓸 뿐 없지만요. 선한 향기, 우리 주님을,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표정은 관리해야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다시 한번 웃어보자고요. 눈은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고, 입꼬리는 쓱 올리고, 하얀 이가 보이게 주님이 주시는 그 희락이 넘치는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.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. 쉐키나 찬양단이 부릅니다. 기뻐하며 경배하세. 우리 주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.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. 우리 주님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의 표정도 환히 웃고 있지요. 항상 주님께 안겨있는 그런 느낌으로, 그런 기분으로, 아니 그 표현이 맞는 거죠.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니까. 그래서 이 웃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오늘 오프닝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. 얼굴이 표정을 7,000개나 만들 수 있구나. 아, 이 7,000개 중에 웃고 있고 더 환하게 웃고 있고 정말 즐겁게 웃고 있고 뭐 이런 표정들이 여러 개 다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,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아,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,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다워, 저 사람 얼굴만 보면 내가 기분이 좋아져, 이런 표정을 매일매일 짓고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웃어서 얼굴에 근육 경련이 일어날지라도, 하회탈이라는 별명이 생기더라도 그래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? 오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환해졌으면 좋겠어요. 오늘도 서머 스페셜